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20회 녹음을 했나요? 예, 그렇죠. 거의 2주가 지났어요. 어색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참 동안 휴가 받은 거 같아요. 휴가하고 돌아온 기분이에요. 약간 이제 감 떨어진 느낌. 맞아, 감이 떨어지네. 마이크 앞에 있는 게 살짝 어색해지고 긴장도 되고. 예. 아, 저는 편안한데요. 아, 참 적응이 또 죄송합니다. 바로 됩니다. 태종 씨. 예. 재미없는 유머를 들으니까 하면서 이게 적응이 또 이제 그동안 별일 없었나요? 한 2주 지났는데. 별일은 많았는데 기억나는 건 크게 없네요. 아, 기사 하나 좀 난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구원파 목사 수백억 대 주식 사기 혐의 영장 청구 이런 기사가 떴어요. 네. 깜짝 놀랐는데 개웅 씨 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뭐 일단 뭐 저희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저희 목사가 없어요. 아, 일단 그러면 저희 구원파는 아니네. 예, 일단 저도 이제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뉴스가 뜨자마자 좀 내용을 봤는데 일단 저희 교회랑은 상관이 없는 일로는 확실히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구원파 그리고 목사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뜨다 보니까 또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 사람들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태종 씨한테 또 언론중재위원회 갈 건데 이번에 기사가 많이 떴나요? 예, 지금 뭐 이제 구원파 치면 정정보도문이 엄청 많이 보이고요. 기독교 복음 침례해도 이제 그렇게 많이 보이고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정정보도 내는 게 우리한테는 구원파가 없다. 아, 구원파에는 목사가 없다라고 정정보도를 냈는데 갑자기 구원파를 검색했더니 구원파 목사 뭐 구속영장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하고 딱 봤더니 이제 박모 목사님 저희 교단이랑 전혀 상관없고 또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이번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이분들 다니는 교단에서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다라고 구원파가 아니다. 네,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아마 KBS 기자한테도 한 번은 언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만 구원파로 해라. 그래서 그 구원파를 상표 등록한다고 했잖아요. 태종 씨가. 그거는 제가 아직 못하고 있고 우리 조기용 씨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의논 좀 해주십시오.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구원파 계보 좀 알려주십시오. 구원파 우리 말고도 구원파가 있었죠? 아, 그럼요. 우선 예수님이 첫 번째 구원파시고요. 상당히 강한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아, 근데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가 이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와 상관이 없더라도 이 복음을 얻은 사람은 구원파라고 이렇게 할 만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구원파의 범위를 우리도 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구원파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아니요, 전혀 안 나오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스스로 정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해준 거잖아요. 본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게 아니라 네.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칭해줬다. 네, 사도행전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남아있는 많은 그 복음을 간직했던 교단들이 자기 교단 이름이 뭔지 저희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면 뭐 알비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파들이 있는데 뭐 자기들이 어떤 이름 불렸는지는 기록이 잘 안 남아 있어요. 근데 밖에 공문서들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칭한 이름들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저희도 뭐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구원파 역사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 들어온 거는 이제 1960년대죠.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권 목사님이죠. 실제 우리 구원파에서는 목사직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장로교에서 목사를 하시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으시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제명을 시키셨죠. 제명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제명을 당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목사가 아니죠. 장로교에서는. 근데 제명 이유가 뭡니까? 침례를 받았다. 아, 목사는 침례 받으면 안 됩니까? 예,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걸 부정했다라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장로교는 세례만 받는데 네. 침례 몸을 완전히 담근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이 받은 준 그 형 그 세례를 부정하게 된 거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제명을 시킨 걸로 이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병헌 회장님도 구원 받으시고 그렇게 구원 받으신 분들이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교제가 형성됐고 그럴 때 이제 몇 분은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학교에 가게 됐죠. 선교사 이 훈련 학교라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서 좀 활동을 할 때 그 박모 목사님이 학생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유병헌 회장님하고는 이제 같은 파트너였다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같은 선교사 밑에서 공부하는 네, 그렇죠. 신학생들이었네요. 어. 그렇죠. 뭐 신학교도 아니고 그냥 훈련 전도 훈련하는 학교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저희랑은 큰 연관 없이 그쪽은 별도로 이제 교단을 형성해서 아. 왔고 우리는 우리 쪽으로 왔죠. 근데 이제 주장하는 그 죄사함에 대한 주장하는 그 교리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파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 박 목사님 쪽 구원파는 저희랑은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고 또 하나 이제 좀 크게 구원파 중에 이제 이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운영하는 구원파는 저희 쪽에서 갈라져 나가신 분들이에요. 아. 뭐냐면 저희는 특이하게 이제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 아니냐 사업을 반대한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그러면 복음을 지키겠다 하고 이제 저희가 분리해서 나가서 그쪽에서 이제 따로 하는 분들이 이제 이모 목사님 쪽이고 이 세 부류가 이제 많은데 이 외에도 잘 자란 데는 많아요. 근데 이제 크게 이 세 군데를 이제 외부인들이 보기에 다 똑같은 데다라고 해서 이제 구원파 이렇게 통신하고 있죠. 근데 현재는 구원파를 우리만 지금 강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두 군데에서는 우리 구원파다, 구원파가 아니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그걸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님들이.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을 자꾸 구원파라고 하시면 오해가 생기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태종 씨가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금손에 왔는데 몇 주 만에 어린이 합창단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던데 뭐 공연이 있습니까 연말에? 아,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아, 그렇구나. 일단 그 어린이 합창단이 콩나물 합창단이죠 이름이? 벌써 한 몇 년 됐어요. 이제 연혁이 이제 조금씩 쌓여가는데 이제 콩나물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녹음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래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찬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의 아름다운 노래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아마 이 금수원 공간에서 또 예. 공연이 한번 있을 예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12월 27일 날 예정돼 있다고 그러네요. 일단 또 저희한테는 또 한번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 그 시간들이 되는 건 또 아름다운 시간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재밌겠네요. 아 근데 좀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크리스마스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이 교회에서 또 생활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 기념 행사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그건 굉장히 좀 구별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는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즈음에 한번 하죠, 뭐 우리가. 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 주제로 제작진에서 특집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아마 좀 멀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작진 표정 변한 거 안 보이세요? 요즘 언론사에서 예전만큼 저희 구원파를 다루지는 않아요. 뭐 이슈도 그쵸. 없고. 네, 우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하도 많이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 많이 불려오니까 조금씩 인식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함부로 좀 쓰면 골치 아파 이 정도는 아마 인식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언론과의 협상 어떻게 되는지 조금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아 우선 여러 언론사들 중에 이제 굉장히 큰 언론사를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언론사 이름 밝혀도 되겠죠? 뉴스 1. 거기가 한 4천 건 보도를 했었습니다. 와. 그다음에 오보는 한 800건, 700건 이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서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정정보도, 통합정정보도문도 내고 각 기사에 저희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 대해서 기사를 쓸 때는 하단에다가 통합정정보도문 링크를 달아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만히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언론사들하고도 이제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뉴스원만 지금 끝난 건가요? 아니요, 꽤 여러 군데 끝났고요. 지금 제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하도 많이 해서 제일 큰 데가 이제 제일 많은 데가 뉴스원이고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어디지? 아무튼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4월 달 기사만 가지고 온 겁니까? 아니면 최근 기사까지 다 종합해서 하는 겁니까? 종합해서. 아예 이제.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수천 건 되는 거를 한 곳 하고 나서 정리하고 또 하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나온 것들을 한꺼번에 다. 아예 종합 정정 보도문. 그렇죠. 열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싣고. 제가 이 관련돼서 기자한테 한번 최근에 전화를 한번 받았거든요. 기자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 언론사는 저희한테 한 건도 제소된 게 없대요.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것도 참 대단한데 그 기자가 묻는 게 도대체 이 취지가 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왜 구원파는 이 언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심한 소송을 하느냐, 어떤 다른 목적이 있냐라는 부분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있죠. 그러니까 제 대답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문을 올린다고 해도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잘 찾아보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정정보도문은 남습니다. 기록이 남고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잘못했고 잘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들은 깔끔하게 남는 거예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반드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목적을 앞서서라도 그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드리긴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치적인 뭐 이런 걸 지금 노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잘못된 건지는 전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 질문을 한번 태종 씨에게도 한번 해보죠. 언론과의 이 힘겨운 싸움을 왜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은 아직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싸움은 없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이 언론 문화가 바뀌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너무나 많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써버리고 나서 뒷감당을 여태까지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특히나 이제 이런 일들이 개인이 당했으면 절대 대응을 못 하거든요. 못하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이제 인력 동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돕다 보니까 팀워크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대응을 했는데 그래서 언론사들도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면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론중재위원들 앞에서도 딱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앞으로는 보도 원칙만은 지켜라. 그것만 지켜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문화가 안 바뀔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바뀔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보도 원칙을 안 지키면 뒷감당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 정도는 기자들 기억에는 남게 해주는 게 우리 의무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제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이제 지금 구원파나 뭐 세월에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걸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책임을 지고 이제 지라고 해서 이제 법적인 판결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는데 언론도 그럼 마찬가지로 사회가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솔선수범하는 거를 언론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본인들도 같이 해주라라는 게 이제 저희 요청이죠. 그래도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기자협회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자정의 목소리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굉장히 높이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기자들 스스로도 아 이번 일을 통해서 보도 원칙을 그다음에 이 사건이 사고나 이런 것들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가 있어서 뭐 아직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저희는 굉장히 좀 협조를 해드리고 싶고 같이 힘을 합하고 싶습니다. 태종 씨나 개웅 씨나 듣고 보니까 굉장히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인권보다 언론의 자유가 좀 우선하는 것 같은데 유럽이나 미국 쪽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쪽은 언론의 보장이 훨씬 더 커요. 명예훼손 자체가 형사가 없고 민사로만 이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유럽 쪽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는 것들은 거의 다 사실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보도 행태를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에이 설마 국가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론이 아니면, 설마 네. 인권을 무시하고 그럴 수는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는 이제 정정 보도문만 쭉 봐도 이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지금 남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통합 정정 보도문 내용을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 복음 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일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사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에 통합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게재합니다. 하나,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세 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둘,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 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리를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 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셋,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태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 복음 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해 의사자로 지정된 고 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넷,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 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단을 살인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해 해당 교회는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고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임이 밝혀왔습니다. 다섯, 기독교 복음 침례회에서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하여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여섯, 금수원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했으나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 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 복음 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오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정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오공화국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전 등 세모 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오공화국과 유착 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했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 장면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장면가인 아해는 야회가 아닌 어린아이들을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해 비단금, 수노을 스의 뜻임을 확인되었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과 다수의 연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보도했으며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하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다수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법정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언론은 출연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경계하면서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취재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척되고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 보도와 선정적인 보도에 집중해 여론을 호도해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과 또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이 시기를 자신들의 입지와 교권 확보로 이용하는 세력들을 엄중 경계하는 현명함도 당부드립니다. 네,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근데 10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한 거예요. 다 이것저것 다 빼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 정도만이라도 좀 이렇게 바로 잡아 달라라는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저희 안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지금 들으셨기 때문에 더 얘기 표현하기 쉽지만 이 내용을 인정한다는 건 지금까지 본인들이 내보냈던 거의 모든 기사를 부정한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사실은 그 정도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진짜 기자분들이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고 되게 저도 조심스럽지만 확인 안 한 기사를 내보내는 게 본인이 확인하고 본인이 확신 없는 기사를 내보내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다라면 저는 진짜 언론은 지금의 한국의 언론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본인이 확신이 저조차도 뭔 일을 할 때 제 이름 걸 때는 제가 확신에 거하지 않은 일을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기자분들이. 근데 그분들조차 본인의 이름을 걸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큰 충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 잘 몰랐던 사람으로서는 사실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몇 안 되는 기자분들이지만 최소한 보도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상대편 말을 이렇게 있는데 정말인지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쓰려고 했던 그런 기자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 형평성이 있는 기사들이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었.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에는 정말로 정직한 방송을 표방하는 독립 매체도 최근에 많이 나왔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기자가 기자다운 기자 기자가 되고픈 기자의 글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기자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몇몇 기자분한테는 저는 진짜 고개 숙일 수 있어요. 예. 정말 당신은 진짜 기자답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만한 기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한테 느꼈던 게 저희한테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고 그렇게 느끼진 않았어요. 제 얘기를 듣고 본인 기준에 맞춰서 제 얘기를 가지고 그걸 진짜 자기가 같이 판단해서 쓰신 기사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얘기도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 기사의 한 부분을 그냥 끄집어내서 그 부분만 가지고 확대해서 글을 쓰신 분은 저는 그분한테는 너무 기자님이라고 부르기 싫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알겠습니다. 언론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가 너무 흥분했죠. 제가 목이 잠겨버리네. 네. 두 분이 너무 흥분하시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깜빡하고 PPL 광고를 놓쳤어요. 아, 그렇죠. 아, 문자가 세게 지금 항의 문자가 들어왔는데. 태종 씨 안 왔습니까? 아, 기억을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했을 건데, 그렇죠? 아,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PPL 광고를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해봅시다. 이 물은 목이 말라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러게요. 뭐죠? 이렇게 지금 문구가 왔는데 원적에선 활성수에 산소를 용존시킨 혼합 음료랍니다. 뉴 글라세. 뜻은 시원하다라는 뜻이죠, 글라세. 아, 예. 광고하시는 거 맞죠? 경영 씨, 이거 어느 회사 제품이죠? 아너텍 제품인데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이 물 마신 다음에 화장실을 더 많이 가게 돼요. 네, 나도 저도 그래요. 이거는 확실한 차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신 다음에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안 그렇거든요. 더 화장실을 자주 가는 얘기는 내 몸의 것들을 더 많이 비울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거는 제 몸에 느껴지는 부분이라 그건 뭐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팟캐스트 우리는 구원파들을 공식적으로 협찬해주고 있는 주식회사 아네텍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 물요 보통은 녹차를 타서 먹거나 매실을 타서 먹어야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 물은 물 자체로도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건 물이 아니라니까요. 아 음료 음료랍니다. 아. 이건 좀 위험해. 근데 저희가 매주 두 박스씩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청취자분께 보내고 있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 이거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직 선정도 못하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줬는데 와 이거 지금 구원파닷컴 게시판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안 보내주니까 다시 또 식었어요. 느껴지나요? 그죠, 저희가 사기친 것 같은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가 누굽니까 이거? 담당자가 우리이죠. 저 손 들고 서 있읍시다. 아, 그래서 좀 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 게시판을 좀 관리해 줄 분들이 좀 전담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못 보다 보니까 아예 게시판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좀 관리를 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그 답도 해 주고 그다음에 매주 두 분씩 선정해서 아 이분한테 보내 주자라고 하면 선정해 주실 만합니다. 해외에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글을 올리시는데 해외까지는 네. 좀 불가능하죠. 아마도 물 건너가는 값이 거기서 예. 물 사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저희가 후원을 받는 건데 그 물값만큼 우송료가 죄송합니다. 아마 사과의 말씀. 물 건너가기는 힘든 물입니다. 이 물은 저희 글라스의 덕분인지 몰라도 구원파닷컴 게시판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는데 한때 그 중에 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보셨나요? 아 모르겠는데 뭐죠? 저희 우리는 구원파다 오프닝 멘트를 가지고 제안을 한 분이 하셨어요. 예. 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구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댓글 다신 분은 반응이 너무 세서 오히려 좀 첫 글 다셨던 분이 너무 좀 민망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제안한 건데 그러게요. 너무 이렇게 이 감정을 아니 저도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의견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건 저희한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있나요, 태종 씨? 글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서. 아, 내가 얘기했지. 네. 아, 그렇구나. 아,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단순한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만 듣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만 말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정말 이 얘기를 들어서 넘쳐서 들었으면 싶다.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격적 배려예요. 니들 들어야만 된다. 이제 이런 거 하고 이걸 들어보시면 어떨까요?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복음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만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그랬고, 이제 그래서 우리도 들어봐라는 정도지 들어야만 된다라고 이제 강요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저희 구원파닷컴 게시판에 아직도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네, 우선 주소를 치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네이버가 첫 화면이다 보니까 검색하는 곳에다가 주소를 치시면 안 되고 그 위에 주소를 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숫자로 9, 그 다음에 WON1, 그 다음에 PA.com 점 찍고 COM 하고 엔터 치시면 바로 이제 저희 게시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탈에 검색어로 구원파닷컴 치면 안 나오고, 그렇죠, 그 위에 주소창에다가 그냥 www도 하지 말고, 네, 구원파닷컴 바로 치시면,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네. 예.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는 세월호 재판 관련해서 김한식 사장님이 법정에서 회장님께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검찰 측 주장을 김한식 사장님이 진술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변호사님이 알려왔습니다. 지금껏 구원파 관련된 근거 없는 왜곡 보도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그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또 다른 오해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냄새가 안 나요 소똥 8년이나 묵었어요 잔호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무통 건강띠와 정신아의 띠 우리는 구원받아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수원에 사시는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께서 꼭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셔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 아, 지금 사시는 곳은? 서울입니다. 아, 서울 모임의 정자매님. 반갑습니다. 인사들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뭐, 아주 모처럼 만에 실명을 밝히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 자막 띵 처리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난 또 다 박이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 1회부터 쭉 들었죠. 근데 출연하게 될 줄 예상은 하셨습니까? 예상은 못했는데요.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니가 얘기도 했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 해야 될 얘기 궁금합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하시고 계시는 일 혹은 지금 하고 싶은 일 관련해서 소개 좀 저는 부탁합니다. 저는 예. 안성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사범입니다. 아, 태권도 사범이세요? 네. 오, 그럼 혹시 태권도 몇 단이신지? 4단입니다. 태권도 4단? 네. 와, 까불면 안 되겠네요. 근데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유도 4단이고요. 유도 4단. 8단이시네요. 이야. 아, 저희 가족이 넷인데 예. 넷이 다 8단입니다. 그래서 우와. 합이 30단이 되죠. 우와. 4, 8, 32, 32단이네요. 32단이네. 우와. 거의 뭐 그냥 네 분이 지나다니면. 태권도 유도 가족인데. 개웅 씨는 태권도 유도 몇 단입니까? 태권도는 2단인데 유도는 흰띠입니다. 아, 태종 씨는요? 저는 빵단입니다. 빵단? 네.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제가 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렇죠. 나오신 거죠? 예. 아, 저는 안 물어보십니까? 몇 단이세요? 저는 1단 1단입니다. 와, 도합 2단입니다. 오. 아니, 저는 이 팟캐스트 21회에서야 이 주제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와 연관이 있다라고 상당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태권도 사범이신데 그러면 태권도가 주업이십니까? 아니죠. 그건 봉사고. 아, 제 주업은 따로 있고. 네, 상담원입니다. 아, 건강 상담원. 예. 아. 상담원 하시면서 네. 부업으로 태권도 사범. 아니, 부업 아니고 봉사로. 봉사입니다. 아, 그렇지. 예. 봉사로 태권도 사범. 예. 몇 년 하신 거죠? 지금 200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마흔에 시작했어요. 2000년이면 지금 14년 동안 네. 태권도 사범을 하시는 거네요? 아, 운동 시작한 시점이 2000년? 네. 와. 사범은 여기 태권도 완성 시작되면서 한 지금 8년째 사범. 8년째 사범 하시고. 와. 예. 와. 그럼 상담원은 몇 년 하신 겁니까? 89년부터 했으니까 꽤 됐죠. 야, 또 한 25년 정도 됐네. 그렇죠. 거의 스쿼렌이 87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스쿼렌 시작할 때부터 네. 하셨네요. 야. 그러면 구원파 되신 지는 몇 년 되신 겁니까? 88년에 구원 해결되고 89년에 바로 상담원이 되신 거구나. 애 낳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구원파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한 40년 되셨거든요. 40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시다가 그렇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 답을 찾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예, 저희 시어머님이 초창기 때 됐는데 자식이 셋인데 저희 형제만 해결이 안 돼서 저도 이방인이었고 이방 같이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저희 형제는 그러니까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대학에서 과학 네. 연구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여지질 않아서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저랑 결혼을 했고 결혼한 후에 제가 이제 바로 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됐고 먼저 그러니까 4월에 결혼해서 8월 6일 날 해결이 됐으니까 4개월 만에 해결되고 그 전에는 전혀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전혀 몰랐고 어떻게 그렇게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그 사춘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그 생각이 거의 이렇게 하루를 죽는다라는 개념으로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중학교 보면.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왜 한참 우리 사춘기 소녀들 예민해가지고 나름대로 책 읽고 씻어가면서 이런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 굉장히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도 마음이 항상 비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따뜻함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님한테 받아들인 거죠. 아, 네. 근데, 긴 시간 찾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청주 수양회거든요. 예. 청주 수양회인데 거기는 물을 안 내보내줘요. 다 꺼버리죠. 청주시가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왜 그랬나요? 물을 다 잠궈버리고 저녁에만 잠깐 물을 틀어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날씨는 너무 더운데 씻지는 못하죠. 거기다가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어요. 그 변을 못 보는 거예요. 변을 못 보려면 못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또 잠자리가 너무 이렇게 이 땀냄새 워낙 예민한 상황인데 땀냄새가 많이 나서 계단에다가 의자 다섯 개 놓고 거기 누워서 잤었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배설도 못하고 진짜 악조건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우리 저쪽에서는 생활집회가 일어나니까 그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찾았는데 구원이라는 열매를 따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죠. 근데 있다 하니까 근데 그냥 시어머님 말씀만 믿고 그렇죠. 그 당시는 너무 어렵죠. 시댁에 결혼한 지 4개월 된 신혼이 와가지고 남편하고 딱 떨어뜨려서 거기다 갖다 던져놨는데 그리고 불평이 하늘에 닿으니까 얘는 틀렸다 하고 이제 팽개쳐놓고 우리 어머님은 저쪽 생활집화쟁이 맨날 계시고 그러니까 나 혼자 이제 찾아 헤매고 도망갈 생각은 안 하셨네 그래도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갖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던 아,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말씀들이 거부감이 없었네요. 성경의 말씀이 예, 전혀 어.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세는 돼 있는데 그게 안 들어왔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데 이제 마지막 날 9시쯤 돼서 10시에 끝나는데 9시쯤 돼서 딱 성경을 덮었어요. 내년에 다시 오자. 이걸 또 해야 되는구나. 이 지옥 같은 생활을. 그게 아. 이제 고통인 거죠. 내년에 또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생활을 어떻게 내년에 또 하지? 그런 상황으로 책을 딱 덮었는데 한참을 벽에 기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아. 예, 말씀 중에. 아, 그게 얼굴 보고 얼굴을 보니까 아. 나는 절망 속에 있는데 어.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기쁨이 희열에 차는 아. 그 표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딱 피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권 목사님이셨거든요. 딱 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 안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 그 말씀에서 저는 딱 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이 받는 그 구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 말씀이 연결돼서 풀리는 거예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돼서 그 한 시간이 일주일 동안 들은 말씀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이제 왜 안 끝나주지? 어머니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는 너무 벅차니까 아. 감정 조절이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끝나자마자 막 할머니 둘은 엎어뜨렸을 거예요. 밀치고 엄마한테 뛰어가느라. 근데 우리 어머님도 뭔가를 느꼈는지 거기 세 가지 표정이 굉장히 길게 돼 있었어요. 거기서 뛰어오셔 중간에서 만나자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생각하니까 또 새삼 새롭네요.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예예 예, 그랬어요. 이렇게 붙들고 울었을 것 같은데 울고 불고 팔딱 뛰고 그랬죠. 참,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형제하고 못 살겠더라고요. 아. 사귀어 살았는데 돌아왔는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작업이 3년이 계속됐는데 3년 후에 저희 형제가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25년을 했는데 갔다만 너무 도망가고 그랬던 분이 제가 3년 만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오가면서 일을 하면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더 이상은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이번에 휴부를 안 보면 그러니까 일주일 휴가를 내가지고 가서 듣고 해결이 됐어요. 아. 예. 와, 남편분도 엄청 괴롭힘을 많이 당하셨겠습니다. 3년간. 그렇죠. 네. 근데 그 이 과정이 상당히 재밌네요. 성경책을 확 덮었을 때 네. 성경 말씀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참 그게 우리 공통점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절망을 놓고 마음을 그냥 딱 놓고 그때서야 이제 말씀이 딱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혀지는 거죠. 네. 나를 포기했을 때. 딱 공통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자꾸 들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만큼은 진짜 이거 아휴 진짜. 근데 저는 그 자기를 포기해야만 된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을 처음 접하고 89년도에 이제 84년도에 복음을 접하고 89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머리는 다 알죠. 뭐 구원이 뭐고 그 다음에 복음이 뭔지도 다 아는데 내 마음속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포기돼야 된대. 그러면 자기를 포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럼 구원 안 받겠다고 결심하는 게 포기하는 건가? 이 정말 그치. 모르겠는 거야. 이거는 마음속에서 한번 정말 이렇게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니 내가 사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한 건데 그 소망을 어떻게 끊어요? 이 그게 참 저한테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말고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지금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때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표현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상담원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그 결심은 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 지식을 얻으려고 교육을 받으러 간 게 제 선택의 길이 바뀐 어떤 거죠. 어떤 지식이었죠? 그 당시에는 상담원들 교육을 했었어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교육이 한번 내가 받아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하고 나니까 점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갔다 온 경험을 한번 와서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느낀 바를. 그래서 나가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교육 한번 받고 지식 채우려고 했는데 얘기 좀 해주라 해서 계속 나가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잘못 들리면 이상한 얘기가. 아, 근데 저는 이거를 안 했으면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워낙 강해요. 제가 강한 만큼 우리 식구들이 다 강한 만큼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고객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면서 정리되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온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연단시켜지는 과정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되돌려놓고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죠? 그리스도인 삶에 꼭 필연적으로 오는 거지 우연이나 이건 아니에요. 꼭 어떤 상황이 어떤 그거는 나를 연단하는 하나의 과정일 거라는 과정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의외로 제가 강한 만큼 환자들이 막 만약에 췌장암 환자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갔다 오자마자 알부민 한 대 맞고 왔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날 저녁 12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멀쩡한 사람이 왜 죽음으로 갔느냐라고 그 아들이 제 멱살을 영안실에서 잡고 진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휴거를 이때 일으켜 주십시오. 진짜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참 그거를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겪었거든요. 겪으면서 제가 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든가 소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정리됐어요. 조금 건방지고 도도하고 못됐죠. 그런 것들이 조금 낮춰졌죠. 지금도 갈 길은 멀겠지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방금. 막 그런 저는 것들이. 그 뒷얘기도 엄청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와. 아, 그 뒷얘기. 네. 거기서 기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요. 내가 기쁠 때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데 절규의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하루 종일 나랑 있으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딸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어머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저랑 하루로 같이 있었는데 그 지혜는 위에서 왔겠죠. 어떻게 그 말이 제가 준비가 됐는지 어머님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고 딸을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딸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있어 그런 부분들을 한 얘기들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는 오히려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손이 풀어지고 앉아서 얘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얘기가 연락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스칼렌은 먹진 않아도 인간관계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원수가 될 만한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저도 모르게 장사꾼으로 바뀌고 제품을 팔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변화를 같이 공유하고 느끼고 부딪히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 진정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왜 당신이 처음부터 피만 갖고 얘기하라고 했는지가 그러니까 저는 병으로 접근을 했죠. 병원으로 접근하니까 부작용이 생겨. 네가 낫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내가 빠져나올 틈이 없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왜 피를 갖고 얘기하라고를 처음부터 하셨는지를 되새겨보는 거죠. 아, 모든 것은 내 피가 정상으로 망가져서 이런 상황 병이 왔고 그 피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병이 낫을 수밖에 없는 원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항상 회장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오만 짓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한 뒤에 그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냥 와서 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가 짓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랬군요 하고 그 말씀이 살아나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표면적인 글이 아니고 이면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러니까 너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모세의 돌판이 아니고. 예, 그런 과정들을 우리 성도들이면 다 겪는 과정들이지만 저는 강한 만큼 많이 겪었어요. 예. 저도 상담원 흉내 한번 좀 내본 적 있거든요. 대학교 때 실습한다고. 항상 이제 건강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프신 분이 이제 간이 아프다 그러면 스퀄렌 이거 먹으면 간 좋아져? 이때 참 막연하더라고요. 좋아져요 얘기했는데 먹었는데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러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사.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약장사가 돼버리는 이유가 이제 팔고 싶은 욕심에 좋아요? 네,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먹고 안 좋아지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는 결과주의거든요. 항상 우리 사회 자체가.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 안 나 요것만 보는데 과정을 우리는 설명하고 복음도 저는 그렇다 그래. 또 구원 받아야 돼. 이제 이걸로는 절대 통하지도 않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 공감하고 이 같이 얘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처럼 아 이 피의 원리를 좀 설명해 주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부터 어떻게 생활 태도부터 바뀔 수 있는 그런 이게 뭐랄까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게 저는 상담원 오래 하신 분들의 제일 큰 이렇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약장사가 아니고 정말 같이 가시는 인생의 어떤 동무 같은 분들 그런 것 같아요. 상담원 하시면서 한 25년 이상 하셨는데 지금 짧은 1화 단편 한 가지 이야기였는데 그 이 정말 고난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단된 연단되어서 그 내공도 느껴지시는데 뭐 이런 하나만 더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좀 생각나는 고객이 또 있는지. 너무 많은데 이제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하나도 안 폈는데도 여자분인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딱 3개월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죠. 3개월 이내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어떻게 3개월 환자를 놓고 치료해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결단을 져서 3개월이라고 선고를 내리냐고 너무 화가 나서 데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데 그 격리하는 양반이 스칼렌을 먹는 우리 식구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된 상황인데 가서 보니까 2주 만에 14kg가 빠졌어요. 폐암은 이제 암 환자는 내일이 보장이 없어요. 극격도로 모든 게 맞물려서 내려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그런 분을 제가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제일 먼저 아프면 어때요? 피검사부터 하죠. 응? 병원에 가면 피를 뽑아요. 피 속에 이 사람의 암 수치, 이 사람의 간 수치, 모든 수치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생성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때 생명체가 생성이 되는데 제일 먼저 만드는 게 탯줄이에요. 혈액을 엄마의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열 달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피만 가지고 애가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모든 심장도 만들고 만드는데 이 폐가 이 폐는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난 거지 결국은 피가 나 망가진 거거든요. 그럼 그 피를 회복시키는 절대적인 요소가 항상 우리 식구들이 아프다고 해서 2층에 오면 회장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기농 음식 먹었느냐 운동했느냐 그 다음에 네클 했느냐 꼭 이 세 가지는 빠지지 않고 물어보시거든요. 응? 중요한 거는 이 음식이 피를 만드는데 병든 음식을 먹거나 화학성분이 들어간 음식이 들어갔을 경우 요즘 그런 말도 있어요. 죽으면 시체에서 시체가 부패가 안 된대요. 그런 음식들이 들어갔을 때 피는 그러니까 애가 졌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약 하나를 잘못 먹으면 애가 기형으로 바뀌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기형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너무나 쉽게 화학 성분하고 방부제하고 약을 털어넣었던 부분 때문에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피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녹여서 밖으로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원리하고 거기에다 유기농 음식과 그땐 그 사건 할 때만 해도 네클리어가 없었으니까 유기농 음식하고 운동하고 매일같이 아들이 이 양반의 환자를 끌고 산을 갔어요. 산 중턱까지. 높이는 못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10kg가 다시 올라가면서 일단 움직이니까 음식이 땡기거든요. 이 암 환자들은 일단 못 먹고 움직임이 줄어버리니까 순환계가 안 돌기 때문에 몸이 더 그리고 정신이요. 이 사람 피를 붙잡고 있는 뇌에서 그걸 놔버려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형 선고 내리고 가족이 그 다음에 내리고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피를 돌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 원리를 설명해 주니까 매일같이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 케이스도 그게 있었어요. 운동의 원리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 그 운동을 제가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운동 이야기에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과정이 예.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운동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구나. 딱 갑자기 뭐 호신 내가 누군가한테 맞아서 이게 싫어갖고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파의 운동은 그건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종편에서 하도 떠들어서 가지고 엄청 떠들어가지고 무슨 킬러 팀, 뭐 예. 무슨 처리 팀 이런 걸로만 생각하게 만들었죠. 격파 시범 영상 엄청 나왔죠. 네. 무슨 뭐 누구 때려잡으려고 운동하는 그걸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운동의 시작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제 우리 구원파에서 생각하는 호신의 개념이 외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거 이전에 운동 먼저 얘기를 예, 해야 될게요.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가 먼저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체온 조절이에요. 아.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36.5도라는 온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거든요. 넘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1도만 떨어지면 면역 체계가 3배로 떨어지고 암세포나 세균이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아, 네. 온도가 더 낮았을 때? 1도가 낮아지면. 아. 그래서 이 36.5도를 유지한다는 거는 생활 속의 운동이 돼야 돼요. 잠시도 쉬지 않고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열이 나는데 발가락부터 손끝까지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 이유가 내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다 움직이기 시작해. 겉에 표피는 유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장이 식어요. 온도가 식습니다. 아. 그래서 암이 어딜 차지해요? 온도가 식은 내장에 다 암이 생겨요. 표피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1도가 떨어졌을 때 세균과 바이러스와 암세포는 얼마든지 활동하기가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럼 제일 먼저 내 몸에서 뭐를 해요? 열을 내요. 열에 약하거든요. 39도면 세균은 죽어버립니다. 바이러스는. 그래서 열을 내는데 병원에 가면 거꾸로 해열제를 하죠. 열을 내려버려요. 활동을 못하게. 면역체계가 그거예요. 네, 면역체계를 못. 왜냐하면 만 명에 하나가 내막암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뇌 센서 조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리는데 진짜 그 만 명에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애들을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2주, 안 먹어도 2주가 되는 게 암 바이러스나 세균이거든요. 아니, 감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진짜 몸이 무거워져요. 감기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땀을 뺀다고 뭐 이불 뒤집어 쓰면 쌍화탕 먹고 이불 뒤집어 쓰면은 개운해지는 이유가 세균과 바이러스가 열에 죽은 거예요. 많이. 근데 진짜 더 좋은 거는 너하고 나하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해가지고 일어나서 발차기 100번만 하면 끝나버려요. 내가 몸에 안에서부터 열이 올라가서 38도가 되니까 내 뇌에서 땀구멍을 열어라 해서 체온을 딱 36.5도로 조절을 해준 그게 땀이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만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정확한 36.5도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서 그냥 외부 환경으로 고온을 만들지 말고 외부에서 만약에 사우나를 간다. 사우나 가서 뜨거운 예. 온도를 쬐잖아요. 그러면 대류현상이라고 하죠. 안에는 오히려 더 식습니다. 예, 그건 더 암세포가 활동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는 이야기네. 거예요. 저도 그걸 좀 느낀 게요.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배를 만져보면 굉장히 배가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여름에 더우면 뭔가 찬 거를 먹지 말고 뜨거운 걸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찬 거를 먹으면 이 속이 식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겉은 더 뜨거워지고 속이 점점 이렇게 냉해져 가지고 이 균형이 확 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뜨거운 걸 우리가 먹으면 전체가 이제 골고루 된 그러니까 운동의 원리가 안을 뜨겁게 하는 거네. 안에서 뜨거워져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진짜 감기 걸렸을 때 발차기 100번 100번 뻗어올리기만 100번만 해도 세균은 죽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체온 조절이 중요하죠. 또 그렇죠. 벗으면 안 되고 안 그렇죠. 네. 항상 요즘 옷은 항상 얇은 거를 여러 개 껴입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활동하기가 두꺼운 거 하나 입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체온 옷을 입어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회장님은 쉬지 않고 운동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도 운동하시고 팔을 개든지 어깨를 하든지 비틀든지 압축을 세우든지 발가락을 주먹을 치든지 계속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동이 생활화되니까 우리 애가 우리 애들은 진짜 어려서 운동을 계속 시켰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켰는데 그 운동을 애들이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 공부하느라고 놀 시간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이제 할아버지라고 합시다. 할아버지한테 하면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그걸 구분하냐. 운동하고 노는 거하고 공부하고 왜 구분을 하느냐고 그러셔요.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운동은 생활인데.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도 체온이지만은 대사율이 엄청 순환계가 빨라집니다. 3배 정도가 빨라져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혼자만 벌컥벌컥 힘들던 심장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같이 혈액순환이 같이 그러니까 근육이 혈액을 짜주는 거예요. 근육이 움직여주니까 계속 심장으로 빨리 보내죠. 판막이 막 밑으로 내려갔던 피를 빨리 보내게 되고 이러면서 그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순환계가 빨라지면 뇌 산소가 3배가 많아지죠. 그럼 뇌가 무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성화된 뇌에 공부를 안 시켜버렸으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한 거죠. 진짜 운동선수를 공부시켰으면 진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원리죠. 제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을 그러면서 우리 저희 딸을 예로 삼으신 거예요. 운동을 해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뇌로 그만큼 산소가 많이 갔기 때문에 활성화됐기 때문에. 지금 딸아이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한 거죠? 미국으로 가서 뉴저지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워싱턴 대 들어갔다가 이제 시민권자가 아닌 이유 때문에 의대라. 아, 의대에 지금 재학입니까? 예, 유럽으로 가게 된 거죠. 아, 그런 상황인데. 4단 4단이고. 그렇죠. 우와. 그 아까 하던 얘기가 뭐냐면 운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돼서 집중력이 나오고 거기서 굉장히 지구력이 나와요. 의자에 요즘 애들이 오래 앉아있는 거 못하거든요. 근데 얘는 종기가 날 정도로 의자를 얘가 일부러 뛸 정도로 앉혀놓은 그러니까 진 지금도 그래요.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의대 공부가 많은지 몰랐대요. 근데 하다가 힘들면 일어나서 발차기 500번 하고 다시 또 앉아서 공부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시간이 낭비될 것 같은데 거꾸로 시간이 더 빠른 시간 안에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운동은 운동하는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평상시에 하는 거네요. 그렇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하고 그러니까 공부 자연히 집중력이 되니까 공부가 연결되고 또 그거 자체가 노는 거죠. 재밌네. 네, 노는 거를 일부러 축구만 하고 뭐 나가서 소꿉장난하고 노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기면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구분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 예. 청취자 여러분, 지금 운동하십시다. 운동하시면서 이미 저희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고등학교에서 많은 통계를 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운동을 시킨 이게 팀하고 운동 안 시켜 공부만 시킨 팀하고 성적을 비교하니까 운동을 한 팀이 훨씬 더 성적이 높았답니다. 너무 설렁한가요?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네. 아까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미국에 가서 굉장히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유도 태권도를 얘가 이렇게 3단 3단 유단자다 하니까 애들이 막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언어가 아무래도 거기는 무조건 매일같이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발표하는 부분에서 애들이 웃어버리면 그러니까 막 자신감을 더 잃어버리는데 이 운동 한 것 때문에 애들이 얘를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나 나가서 발표할 때 니네 웃으면 가만 안 둬 이러고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면 안 웃으니까 자신감이 그러면서 이제 영어가 느는데 그 애들이 이렇게 얕잡아 보질 못하고 또 그리고 회장님 태권도는요 다릅니다 밖에하고 뭐가 다르냐면 막 에너지 소비를 안 해요. 그리고 앞차기를 할 때 한 번에 들어서 내려 찍는 단도로 꽂는 그런 각도로 찍으면 명치가 이게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멍치를 뚫고 들어가요. 압추 우리 발의 압추. 그러니까 지금 이 옛날에 50년 전에 태권도는 진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지금은 스포츠화 돼가지고 태권 체조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춤 같아요. 화려하고 막 그러긴 한데 이렇게 맞으면요. 저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겨루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간지러워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애를 제가 겨루기 상대를 했는데 제가 옆차기로 한 방에 KO 시켰잖아요. 3단 시험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전 그러니까는 애들이 저희 애들이 4학년 때 1학년 때 이렇게 둘째가 1학년 때 같이 세 번을 타고 역삼동, 역삼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버스 한번 타고 전철 타고 또 걸어서 이렇게 한번 환승해가지고 걸어서 역삼동에 이렇게 4학년짜리 애가 1학년짜리 애를 데리고 예 네, 그렇게 와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연을 하면서 얘네들이 엄청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구도 배울 수 없는 회장님 태권도를 배웠다라는 그 인연과? 자긍심, 자존심 이런 게 그 힘이 저는 진짜 자녀분 가지신 분들을 다 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 힘이 그 어려운 외국 환경에서도 애들을 강인하게 버텨내게 해주고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애들하고 같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4번, 5번이 그래서 서울대전을 제가 출퇴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에서 보통 500km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엔진오일을 열흘에 한 번씩 갈았거든요. 교회도 삼각지로 오느라고 대전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참 극성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장기 운전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끝까지 마비가 오면서 이제 그때는 스틱이었거든요. 운전하고 다닌 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기울면서 이 스틱을 넣다 보니까 왼쪽에 이제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발차기부터 시작. 지금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발차기부터 시작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 운동이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요. 어떤 1년이라는 기간은 진짜 정신으로 버텨야 돼요. 어떤 선을 넘어서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 의지가 진짜 절대적인데 혼자는 약해요. 내가 무너지려고 하면 형제가 잡아주고 형제가 무너지려고 하면 아이들이 붙잡아줘서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 해야 되네요. 네. 절대적으로 이건 가족이 돼. 왜냐하면 구역모임 간다고 애들 팽개쳐놓고 오면 애들 뭔 짓 해요. 맞아요.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같이 움직이려면 가족이 그리고 일단은 애들이 요즘 앙따니 뭐니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자기 정도는 보호할 수 있고 남으면 하나 정도는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때문에 그리고 저희 형제 같은 경우는 맨날 연구실에서 앉아서 이러고만 있는 사람이니까 건강 차원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타고난 선택이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디스크는 완벽하게 처리된 겁니까? 그 허리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격파를 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재욱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술하자고까지 병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디스크가 흘러나와서 신경을 건드리니까 왼쪽까지 마비가 왔잖아요. 발가락까지. 그거는 다시 되돌려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사진을 찍으면 정상인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뼈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뼈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싸고 있는 근육이 자기의 행동 반경에 따라서 휘어지거나 비틀어지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 근육을 돌리는 거는 가서 지압사한테 맡겨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10년을 걸려서 망가뜨렸으면 5년은 투자해서 돌려놔야 원위치가 되는 이 맞히는 사람한테 가서 맞히면요 완전히 그 고무 바킹이 헐거워져가지고 진짜 병신돼요. 아. 자기가 돌려야 돼요. 운동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운동으로. 그러니까 회장님은 절대 운동기구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딱딱한 근육이 만들어져요. 아. 일부러 근육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식스팩을 만들면 단백질 막 먹으면서 3개월만 막 하면 근육 부위로 딱딱해져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딱딱한 근육은 혈관을 눌러버리고요. 내가 생활 속에서 무게를 들지 않고 하는 운동은 혈관을 짜줍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근육이 혈액을 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근육을 만드는 운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발차기를 해보면 전신 운동이에요. 아.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가 사실 꼬리뼈까지가 머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정확하게 똑바로 서면서 근육이 그러니까 이렇게는 말랑말랑해요. 볼 때는 회장님도 그러시거든요. 그러다가 힘을 딱 주면 그게 진짜 근육이에요, 속근육. 예, 우리가 네클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자들은, 맹수들은 칼로 찔러도 배가 안 들어간대요. 칼이 안 들어간대요. 사자 배가? 예, 사자나 호랑이, 이 맹수들의 배가. 이유가 너무나 많이 배를 흔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찔려진다고 그러죠. 지방이 없고 근육으로만. 얇은 근육. 그 딱딱한 막 그냥 볼록볼록한 식스팩 근육 아니에요. 사자들 배 뒤집어 보세요. 절대 식스팩 근육 아니거든요. 근데 칼이 안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배의 근육을 만들자 해서 계속 연등 운동을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지방은 없어지면서 얇아지면서. 아, 저도 회장님 배 직접 만져봤거든요. 예. 근데 정말 만져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기 배처럼 말랑말랑한데 힘을 딱 주면 안 들어가요. 엄청 갑자기 단단해져요. 그래서 만져봐라 해서 이게 눌러봤는데 힘을 딱 주면 쑥 들어가던 배가 갑자기 탁 무슨 벽을 만난 것처럼 딱 이게 돼서 와 신기하다. 제 배는 평상시도 딱딱하거든요. 평상시는 진짜 말랑말랑해야 되고 이 힘을 딱 줬을 때는 이게 막이 있어요. 그 막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발차기를 100번씩 500번만 하면 만들어집니다. 아, 발차기로만? 그렇죠. 왜냐하면 발차기는 사람들이 그냥 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내가 이렇게 발을 들어서 올리면 벌써 이렇게 등뼈부터가 척추부터가 휘어요. 이 골반뼈까지 연결돼서 힘 전신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발차기를 했을 때 복근하고 그러니까 다들 나이 들면 제가 허리가 아픈 사람이라 아는데요. 허리가 허당이잖아요. 갈비뼈가 12개가 있는데 요추 5개는 앞으로 그게 갈비뼈 싸고 있는 막이 앞으로 오면 여자들은 애를 못 낳고 남자들은 배불릴 일이 없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뼈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추만 허당으로 5개가 있는데 그 허당이 잡아주는 게 허리 근육이에요. 이 허리 근육이 없다 보니까 밥을 먹어서 배를 부르게 하고 배심으로 산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정말 그건 잘못된 거예요. 허리 근육을 많이 만들어서 그 근육으로 버티셔야 돼요. 똑바로. 예. 그리고 이 허리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발차기거든요. 이 허리 근육이 만들어지면 중요한 건 여자들은 골반 근육이에요. 나이 들면 거기부터 푹 꺼지죠. 꺼지면서 다리가 무지 가늘어져요. 아. 예. 왜냐하면 이 고관절 근육이 짜주면서 하체에 피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물론 판막이 무릎 아래 판막이 그 역할도 하지만 이 고관절 근육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힙 들어간 사람 퇴출 1순위다. 남자들은 배 나온 사람 퇴출 1순위. 그리고 이렇게 물개다리 안 되는 사람. 예.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전부 관절이 굳는데 우리가 노화가 얼굴이 주름이 생기는 게 노화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관절이 굳는 게 노화예요. 네. 관절은 내가 게을러서 굳어놨는데 다시 피를 보내면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제가 그걸 했거든요. 제가 지금 앞에서 스트레칭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엎드려서 손이 내려가면 이게 다예요. 무릎까지밖에 손끝이 안 가는 거예요. 딱 6개월 만에 손바닥을 완전히 바닥에 대요. 네, 지금은 안 되는 스트레칭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관절은 피를 보낸 만큼 다시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발차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근데 발차기를 이렇게 차는 겁니까? 아니면 차 올리기입니까? 발차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 나오시면 개인 지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스트레칭, 일반적으로 하는 스트레칭과 방금 말씀하신 쪼주는 그 스트레칭하고 뭐가 좀 다르죠? 밖에 스트레칭은 요가나 스트레칭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장님 스트레칭은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관절이 유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튼튼하게 해주는 스트레칭이에요. 네. 관절을 튼튼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이가 들어가면 연골이 닳아서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잖아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는데 회장님은 반대이시거든요. 피를 안 보내가지고 온 관절염이다. 왜냐하면 왕성할 때는 젊을 때는 막 활동력이 커지니까 순환기가 막 빨리 돌다가 노화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순환기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얇아지고 약해지고 가늘어지고 피부, 그러니까 피부만 얇아지는 게 아니고 혈관부터 인대부터 신경부터 다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신경만 날카롭게 쓰죠. 다 얇아지고 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만큼 또 순환계가 줄어드니까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운동은 나이 들수록 해야 되는 게 운동이에요. 예, 젊은 사람은 젊음의 혈기를 버틸 수가 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운동을 해야 그게 얇아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중력으로 인해서 처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탄력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덜 터지겠죠. 그렇지만 그 인대, 신경 모든 부분들이 내 내장부터 내장에 진짜 9m짜리의 한 통로가 얇아지면 탄성이 이루어지면서 위근육 이 이도 제대로 못 움직일 거고 소장도 대장도 전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강하게 일으켜주는 게 회장님 운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운동하지만은 그러니까 회장님은 어떤 운동을 시키냐면은 이렇게 벌리는 운동이 아니라 다 접었다가 펴주는 운동을 시키세요. 무릎 관절을 만약에 우리가 물개다리를 이렇게 한다 하면 이 물개다리로서 이 고관절부터 무릎부터 발목까지 다 연결돼서 접혀요. 접혔다가 다시 그거를 딱 일어나면서 돌려주고 일어나면서 다시 펴주면 쫙 또 피가 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앉아서 쪼그려서 빨래하고 쪼그려서 밥하고 또 쪼그리면서 이불 개고 일어나면서부터가 쪼그리는 거거든요. 밥상 들여서 쪼그려서 앉아서 지금은 침대에서 식탁으로 식탁에서 저기 다 서 있네요. 다 앉아 있죠. 앉아 있거나 다 앉아 있으니까 짜줄 일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한테요 무릎을 접고 이렇게 우리가 앉기. 쪼그리고 앉는 거 하면 절대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의자 생활만 해버렸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한국 사람 아직은 돼요. 근데 나이 들수록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관절을 짜서 그러니까 쪼려줬다가 늘려줬다가 그거를 계속 시켜줘야 얘가 정확한 관절이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면은 팔딱팔딱 뛰었다가 쫙 뻗었다가 막 오그렸다가 그러면서 애들이 무지 자연스럽게 하지만 나이 들면서 뻑뻑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담 걸리고 이게 전부 다 남의 일 같지 않네. 그 관절을 다 굳혀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회장님 운동은 전체 관절을 다 돌리자. 그리 피를 보내서 그 관절에 얇아지지 않게 노화가 되지 않게 그 관절이 피를 짜줘야 되니까 빨리빨리 순환계를 돌려야 되니까 어우 재밌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네. 그러게요. 운동으로 회장님과 접했지만 네. 이후에는 계속 삶 전부를 회장님 그쵸. 말씀대로 살아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전 서울 출퇴근할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지 내 의는 아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살았는데 딱 허리가 다치고 나니까 원망이 시작되잖아요.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원망부터 나오죠. 그랬다가 자기 반성으로 들어가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엎드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서 정리가 된 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에서 내 율법에서 내가 깨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꺼내놨는데 다시 율법으로 기어들어가는 삶을 산, 그러니까 강해 40년을 살아보고 나니까 거기서 다시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뜻대로 말고 오로지 지혜자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온 가족이 같이. 그 운동을 하면서 애들이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하지만 그 담대함이 운동을 하면서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담대함이 차곡차곡 자라나가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니까 뭐 말씀 듣고 가다 보면 어떤 새벽 3시, 4시 돼요. 서울에 올라갈 땐. 그럴 때는 진짜 신문하고 우유하는 사람들 외에는 너무 이렇게 주차장이 무서울 때 있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얘기하신 게 뭐냐면 엄마야 하면 엄마가 살려줄 것도 아닌데 여자들이 너무 연약하게 그러지 말고 진짜 거기를 차든지 눈을 준비해서 찍든지 응? 방법을 찾으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이제스트에 나온 얘기지만 휴마를 만나서 이게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딱 정신을 차리고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휴마 입에다 손을 집어넣어갖고 뭐가 목, 이 사람이 다, 팔이 자른 게 아니고 이 휴마의 목을 다 뜯어버린 거예요. 안에. 그래갖고 휴마가 죽은 거예요. 그게 다이제스트의 실화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 정신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게 생활이거든요. 자매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상에서 저희가 그냥 지독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체덕지죠. 네. 체덕지. 네. 아. 왜냐하면 운동이 기본이 돼서 순환계가 돌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생각 속에서 정상적인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담을 수도 공부도 있고. 잘하게 되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경 씨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안 살아서. 일단 원래 갖고 있는 상실 좀 깨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아 내가 이 많은 얘기를 안 들은 게 아니었는데, 아 내가 참 왜 안 하고 있었지? 맞아요. 내가 왜 이걸 못 하고 있었지? 혹은 놓치고 있었지? 이 생각이 자꾸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안 들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몰랐으면 몰랐다라고 핑계 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운동 개념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아마 저도 예전에 들었고 그에 대한 생각이 정리된 적도 있었고 운동을 했던 적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 또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생활 습관으로. 그러니까 지금 좀 들으면서 체덕지라는 개념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개념이었다면 아마 그 습관이 되는 것도 꽤 중요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머리에 좀 스치기도 하거든요. 이게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정신력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또 저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태종 씨가 항상 이야기하는 몸을 고생시키는 얘기. 네. 저는 이게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냐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체력이 뒷받침해주면 정신력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정신력이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로 보완 관계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요즘은 숨쉬기 운동밖에 못 하잖아요.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이제 노력하는 게 이제 고작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는다. 이제 어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특히 몇 군데는 산같이 높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두 계단씩 올라가는데 이제 가방도 메고 한 가방도 한 10kg 넘는 가방. 태종 씨 가방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예. 그 가면 처음에는 이제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아, 편한 길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냥 딱 몸만 딱 실면 그냥 쑥 올라가는데 이거를 특히 이제 몸이 좀 안 좋을 때 약간 무겁다고 느껴질 때 거기를 올라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싸움인데 저는 오늘 이 우리 정자매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독하신 분이구나. 아이들도 그렇게 또 키우고. 그러니까. 근데 그 엄마의 정신이 애들한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신을 줬던 것 때문에 애들이 너무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힘들 때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예. 그 힘이. 근데 이제 더 독한 얘기를 하자면 이왕 한 거니까 할게요. 운동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제가 이제 이 어렸을 때 우리 때는 태비를 초등학교에서 해오라고 그래요. 그땐 국민학교죠. 해오라고 그래서 그 태비를 배워야 되잖아요. 가서 갈 때를 배워야 되니까 시골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낫을 갈아 갖고 갔잖아요. 갈아 갖고 간 것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옆으로 치는 거래요. 자꾸 옆 앞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목이 뒤에 있었죠. 그래서 아킬레스 건만 빼놓고는 다 잘라버렸거든요. 발목을요? 발목을. 그래서 제가 이 왼쪽이 그래서 디스크도 오고 망가지는 건데 이제 그 또 한 가지 뭐가 왔냐면 뭐라 그랬죠? 그 오돌토돌 튀어나오는 게 정맥류. 네. 정맥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맥류가 왔는데 그게 이제 자다가 한 새벽 두세 시쯤 되면 막 이렇게 꽈리 틀듯이 틀어면서 막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럼 막 쥐가 나니까 왜냐하면 그 늘어진 혈관이 짜주질 못하니까 피가 거기 고여서 순환이 안 되니까 그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신랑이 막 주물러야 돼요. 주물르기를 막 한 시간 해도 그 마비가 잘 안 풀립니다. 너무 심하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수술은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혈관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했는데 그게 1년을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결단을 내려서 제가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수술을 하고 토요일날 여기를 압박붕대 그러니까 7군데를 찢어가지고 여기 왼쪽 다리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너무 무리가 되니까 다 튀어나왔던 거예요. 왼쪽만. 그래서 이제 7군데를 잘라서 이렇게 혈관을 뜯어내고 접합을 해서 7군데 4바늘씩을 28바늘을 꼬맸는데 이제 압박 스타킹에다 압박 붕대를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안성을 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회장님 계속 내려오셔갖고 저희한테 유도 태권도 운동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밑에 계셨어요. 그래서 쩔뚝거리고 갔죠.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난 네가 그렇게 아픈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줄 몰랐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왕 수술한 건 어쩔 수 없고 차라. 아파죽겠는데 백 앞에 앉아 계시더니 그 달린 백을 차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수술한 지 꼬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잘라내버린 혈관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차라고 하면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야죠. 찰 수밖에 없죠. 계속 찼어요. 찼는데 이제 그 압박 붕대를 한 겉에 거기로 삐짓고 빨간색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우와. 거예요. 그래도 찼어요. 근데 나를 좀 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좀 차게 하시면 되는데 계속 차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찼어요. 찼는데 그 덕분에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피 좀 나도 괜찮아요.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피 나면 죽지. 피만 보면 사람들이 심정이 정말 독하신 변해. 분이에요. 어, 심성이 변해요. 그게 훨씬 빨리 그쪽으로 혈액이 보내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네. 대부분이 그렇게 압박하고 한 달 정도 그러고 있으면요. 이쪽 다리보다 얇아져 버려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나는 쓸 수밖에 없었고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제 허리가 고쳐졌잖아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몸이 찌뿌둥할 때 더 그런 저기를 많이 느끼신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몸이 까부러지실 때 회장님은 등산화를 신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무시다가도 너무 힘들면 딱 일어나시고 그리고 등산화 신고 산에 한번 올라갔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환을 돌아서 피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프면 앉아버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플수록 더 움직여야 피가 가서 복원을 하죠. 이 어떤 통증이 나타나는 건 내 몸의 신호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빨리 피 좀 보내줘.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TV에서 나오는 걸 보신 거예요. 선수를 이렇게 얼음찜질을 하잖아요. 얼음찜질을 하는 것은 혈관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혈을 하는 거거든요. 딱 얼음찜질을 해가지고 병원을 데려가는데 그거는 딱 5분이나 10분이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하고 30분 동안 병원에 차에 실려갔는데 계속 얼음찜질이 돼 있던 걸 보신 거예요. 엄청 고생할 거다. 왜냐하면 지혈하고 나오면 바로 열어줘야 돼요. 순환이 돼서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리가 왜 뇌에 산소 공급 안 돼서 20분만 되면 그 사람 뇌사돼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이 부분도 빨리 가서 세포를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 피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랬을 땐 그게 고장이 날 수밖에. 평생 그게 고질로 될 거라는 얘기가 그대로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플수록 더 그 부분을 사용하고 더 움직여주면, 그러니까 남자분들 물개다리 참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형제는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자세로 앉아서 하더니 완전히 바꿨어요. 남자분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여자보다 이 벌어지는 게 이 자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러시는데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게 또 세포예요. 예, 탄력을 갖고 회복되는 거. 피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사실은 내가 뭐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세포가 먹었느냐 안 먹었냐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가 먹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내가 그걸 짜서 정확하게 세포 속에 넣어줬냐. 피가 공급해서 세포가 먹어서 진짜 먹은 것이 진짜 먹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유기농 음식을 먹는다? 결론은 그걸 짜서 정확하게 세포에 보내줬느냐는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건 자율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운동이 절대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1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왔다. 그러면 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타리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다 사자를 한 마리 풀어놓고 먹이를 일주일 굶긴 사자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죽어라고 그 암 환자 쫓아다니면서 먹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살기 위해서 뛰면 암이 없어져 버린다. 하루 만에. 그 얘기 하셨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열이 나서 그 암세포를 사멸시킨 거. 그러니까 일단 열이 올라가면 면역체계는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암세포는 맥을 막 그래서 방사선을 하는 겁니다. 열처리인 게 그걸 안에서부터 뿜어낸 열은 진짜 열이거든요. 예. 야, 방금 올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회장님 올리. 그 네. 넘어서 인간을 만든 창조주의 올리로 네. 하면 인간의 몸은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배낭 완전 무장을 하고 산 정상 밑에 섰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정상 목표점을 향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진짜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당신의 넓이와 폭과 길이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가족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5절에 뭐가 나오냐면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을 그 처자가 같이 나와서 권유하면서 울면서 응? 가지 말라고 에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의 길이니까 그랬을 때 바다에 무릎 꿇고 같이 앉아서 기도했죠. 그 나온 배웅하는 자와 떠나는 바울과 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옮겨졌을 거다. 근데 이 중에서 처자가 같이 했다는 진짜 복된 자라는 거. 온 가족이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목표점을 향해 간다라는 거. 이것만한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도구죠. 그렇잖아요. 두 마리를 다 쫓으라고 그러시라고 운동도 하고 모임에서 일도 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언론에서 유병헌 회장님을 구원파의 교주라고 단정짓고 이 구원파를 악의 축으로 몰아갔었는데 정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많이 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이 정자매님에게는 누구였습니까? 저희 생활과 정신적인 모든 것. 와, 그거는 교주 아닙니까? 교주라기보다는 좀 그게 안 느껴져, 근데. 근데 그게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우게 되는 게 도덕이거든요. 너 이러면 안 돼. 응?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들었던 그것이 그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왔던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뀐 후에 만나게 된 첫 번째 분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세계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바탕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가감하게 제 걸 버리고 그분 걸 흡수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그 말씀이 저는 엄청 문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 본받고 싶어. 얼마나 허점이 많은 바울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던 분인데 왜 자기를 본받으래? 그 부분이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 어느 날 말씀에서 넘어지면서 완전히 바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진짜 2000년의 헬라 문명하고 로마의 역사하고 5000년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다 넣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응? 이방인의 사도로 어떤 곳에 가도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이는 것을만 따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모토잖아요. 태어나서 계속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만 움직이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에서 정리된 후에 그 따라갈 말씀은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빌립 간다게 내시한테 빌립 보냈을 때도 풀어줄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하려고 그랬던 것처럼 그걸 풀어주시는 분이 말씀과 내 정신세계를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나가 할머니가 넘어졌어. 그러면 그걸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물으셨을 때 세우든 안 세우든 그리스도인은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 할머니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는 도덕적인 관념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도덕 개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그 선이 곧 믿음이거든요. 내가 보낸 내 아들 믿는 거 외에는 그것만이 우리한테 좀 성경 토탈 털어서 신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응? 내용 축약을 하면 그러면 그 선이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려고 할 때 발생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내가 바뀌고 낮아지기 전에 절대 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쓰러졌을 때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서 회복되면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 성도라면 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밖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끈 하나 그 속에서 일어나오는 그 생명의 끈 가지고 우리는 목표점을 같은 곳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향해 우리가 가는 거죠. 뭐 지금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게 이제 아마 회장님에 대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회장님 이후에 회장님께서 남겨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저희 후배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모든 말씀을 사실 다 해놓으셨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자라나야 되며 운동은 어떻게 시켜야 돼요? 아, 더 중요한 거 청소년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요. 조절할 수 그러니까 나를 감당 못하니까 제발 나를 놔두세요. 우리 아들이 한 얘기거든요. 자기도 자기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과도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발산해서 피 속에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운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에 잘못되지 않게 잡는 건 엄마의 잔소리도 아니고 아빠의 어떤 훈계도 아니에요. 그건 운동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애가 그 시기를 아주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운동은 절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풀어놓으신 말씀과 운동과 진짜 우리 다 유기농 회장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활화됐잖아요. 오늘 긴 시간 정자매님과 함께했는데 개웅 씨 어떻습니까?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그렇죠. 일단 머리가 좀 더 복잡해지는 기분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켜나간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저도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고민이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진 게 뭐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면 모든 언론이나 사람들이 빼앗는다 그러고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내가 잃어버릴 게 뭐지? 내가 지켜나간 게 뭐였고 앞으로도 내가 해나갈 게 뭐였지?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라는 존재들과 내가 바라봤던 것들과 그럼 내가 사람을 바라봤던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 밖에 얘기들이 들려왔을 때 밖에 사람들은 저런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진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파는 엄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음식만 먹고 정말 몸을 위해서 거의 몬 시간 많이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들로 비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사랑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워갈 건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거를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어가는 게 이제 우리는 최종 목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삶을 회장님이 정확하게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일반 종교인들은 나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육신을 섬기는 거는 죄야 라는 식으로 하고 모든 걸 희생 쪽으로만 막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너무 학대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걸 많이 잃어버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많이 생각된 것들이 좀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게 우리의 최종 가는 길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게 너무 많다. 어드밴티지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핑계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회장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자미님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게 가장 먼저예요. 먼저는 유대인인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러셨잖아요. 누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그러면 내가 당신 위해서 예수 믿나? 나를 위해서 믿지.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연결돼서 하나님과고 매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을 내가 사랑이 넘쳐야 내가 궁핍하면 사랑이 안 넘어갑니다. 옆 사람한테. 내가 사랑이 넘겨질 때 이 사람은 말을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고받는 게 아니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외 전도하는 거나 일반 전도하는 전부가 이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묶여졌을 때 그것이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엮여졌을 때 저는 구원의 역사도 커지고 우리 모임의 방향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민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 운동 이야기보다도 돌아가신 회장님이 유독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클로징은 아예시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나가는 흔적. 나는 달리기 선수다. 우리는 모두가 달리는 선수다. 내가 달리다가 쓰러지면 꼭 내 닮은 친구가 나의 뒤이어 계속 달리기 위해 둥근 막대 모양으로 어느 손에 잡혀 또 달린다. 우리의 바톤은 계속 이어진다. 나와 내 닮은 우리가 뛰는 운동장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주 많다. 내 달리는 모습을 누가 보느냐고? 그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본다.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 소리내어 보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어떤 때는 기뻐하며 즐기기도 한다. 어느 때에 따라서는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내가 달려가고 우리 동료가 달려가는 모습의 운동장을 응시해 가며 바라본다. 내가 달리는 모습은 너무나 변화무쌍한 모양이다. 이 세상 어느 다른 박질이라도 내 모습 흉내 못 낸다. 그렇지만 내 달리는 모습은 다른 어떤 경주보다도 사람들 생각 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 놓는다. 만일 누가 두 눈 뜨고 살면서도 내 뛰는 모습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절대 무식을 탈피할 수 없을 만큼이나 내 다름박질은 칠판에다 분필로 글 써 보이듯이 나를 보는 이들의 기억 속에 기록되어 남을 것이기에 나를 바라보는 습관 안 들이면은 누구나 지식 얻기가 힘든 세상이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